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우리 보시겠습니다. 갈라디아 6장 1절에서 10절 말씀.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하라.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게 할지니라. 아멘.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마지막에 보면은 그렇지요.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누구를 위해서 하라고요?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해라 그랬습니다. 믿음의 가정은 참 복이 있잖아요. 믿음의 가정은 영원한 친구잖아요. 믿음의 가정은 이 땅에서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가서도 같이 있을 사람들이잖아요.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이 사도 바울은 이것을 얼마나 귀하게 생각을 하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오늘 여기에 6장 1절부터도 쭉 보면은 우리들이 신앙을 가지고 있다 하면은 이렇게 이렇게 해야 할 일들, 우리는 이렇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쭉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를 두고 우리가 일반적인 세상적인 생각을 가지고 일반 세상 사람들의 어떤 판단 기준처럼 생각을 한다 하면은 안 된다는 거예요. 무슨 뜻입니까? 오늘 여기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아, 범죄한 일이야 누구에게든지 있을 수가 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에게도 범죄한 일이 혹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럴 때에 어떻게 하라는 거냐? 신령한 너희들이라는 거예요. 신령한 너희들은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아 주어라. 그렇게 말씀해요. 온유한 심령으로 바로잡아 주어야 되지. 죄를 지은 사람이라고 해가지고 그냥 윽박지르고 손가락질하고 너는 죄인이야 죽어라 지옥에나 가라 그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이 돌이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저 사람의 그 범죄한 내용 그 죄를 어떻게 하면 좀 씻을 수 있는 길이 없을까? 그것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에서만 그치지 말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 그게 거울이 되라 그 말이죠. 거울처럼 거울이 되라. 그리고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뭐이냐? 예수 믿는 사람이 당연히 해야 할 지켜야 할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것을 서로가 서로에게 짐이 되면 안 되는 거죠. 오히려 서로가 서로의 짐을 져주라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짐이 가벼워지고 다른 사람에게는 도움이 되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그 속에서 임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런 것을 생각을 할 때에 교만해지지 말라는 거죠. 뭐입니까?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남을 보고 손가락질할 때는요, 자기에게는 몇 개의 손가락이 와요? 남을 보고 손가락질할 때는 자기에게는 몇 개가 와요? 세 개가. 하나는 어디로 가요? 하나는 어디로 가요? 그 위에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 저 사람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남의 핑계도 대는 사람은 자기의 잘못은 하나도 없고, 자기는 남이 하나 잘못할 때는 가만히 살펴보면 나는, 자기가 자기도 알잖아요. 자기는 더 많은 잘못이 있어요. 그런데 그게 꼭 남에게 핑계되고 그것을 하나님에게 핑계되는 거예요. 하나님 때문에. 하나님 저런 걸 가만둡니까? 하나님! 그러면서 하나님께 원망이 그냥 막 튀어올라온다. 자, 오늘 맥주감사주일은 무엇이 튀어나와야 돼요? 감사가 튀어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에게는 감사가 있을까요? 없어요. 더군다나 남을 원망하는 사람은요, 남만 원망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까지도 원망을 해요. 가만히 보면요, 그런 이치가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누구든지 속이지 말라. 그리고 자기의 일을 살펴라. 그러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라. 자기를 살피면 남 살필 시간도 없고요, 남을 살피는 그런 사람이 아니에요. 자기를 살피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자기를 살피는 사람에게는 자기에게서 무엇이 나올 수 있어요? 감사가 나올 수 있고요. 고맙다, 감사하다. 그 다음엔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잘못하는 것이 점점 더 줄어들지요. 이게 오늘 신앙의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서 세워가야 할 신앙의 사람의 법이라는 거죠. 근데 그 다음에요, 여기 오늘 6절에 보면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목사님 돌려놔, 우리끼리 그냥. 언제 보니까 그러더라니까요. 우리 교회 말고 딴 데서. 자기들끼리는요, 삼삼오오 좀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요, 어디 가고 저기 가고 뭐 좋은 데 가고 뭐 자기들끼리 그러긴 실컷 해요. 그러나 놓고는 목사는 쏙 빼버리더라. 그러나 놓고는요, 필요하면은 목사님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세요. 아이고, 나도 기도할 기분이 나겠다. 그럴 때 나를 좀 같이 데려가지. 피자집에 갈 때 혼자 가지 마. 근데요, 정말로 그렇게 같이 어울리는 거지요. 사실은요, 목사가 상처받은 사람이에요. 누구한테요? 목사는 참 상처가 많아요. 교인이 아프면 누가 아파요? 다른 사람들 눈에는, 아니 뭐 자기는 안 아픈 사람이 뭔 답답할까요? 교인이 아프면요, 마음에서부터 무슨 생각을 해요? 하나님. 교인이 어려운 형편에 있으면 하나님. 그래서 그런 모든 상처들을, 목사는 그런 상처들을 받아야 되는 사람이에요. 목사가 그 상처를 받지 않으면요, 그 목사로서 아주 훈련이 덜 된 사람. 그 다음에는요, 그 목사로서는 그 사람은 정말로 목회를 아직도 잘 못하는 사람. 그래서 목사는 상처받은 사람. 자기가 상처를 받아보니까 그 다음에 남의 상처가 아픈 줄도 알고.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께서 왜 십자가에서 못이 박히셨을까? 하나님은 저 하늘에만 계시면 될 텐데 쓸데없이 십자가 위에서 못이 왜 박히느냐 말이지요. 그 비밀이 거기에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시는 말씀, 나도 죽음의 공포, 나도 죽음의 아픔, 괴로움, 이런 모든 것들을 내가 경험해봤다. 그래서 히브리서에서는 그러지 않아요? 죄는 없으시지만은 우리와 모든 것을 똑같이 체휼을 했다. 그 예수님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은, 이거 뭐 하나님이 우리 아픈 그 사정을 알까봐, 하나님 저 하늘에 거룩하게 계시는데 이 땅에서 슬퍼하고 괴로워하고 병들고 어렵고 하는 이 사정은 뭐 하나님 땅에 내려와 봐야 알지, 뭐 못 높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께서, 완벽하신 하나님께서 뭘 아실까봐. 그건 우리 생각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죄는 없으신 분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와 같이 경험했다는 거예요. 몸으로 겪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안다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사정을 너무나 잘 아시기 때문에 우리가 어려울 때에 우리를 도와주려 하는 마음이 예수님에게는 있다는 거죠. 그런데 오늘 여기에 꼭 같은 말씀으로 가르침을 받는 자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이런 모든 것들도 같이 공유해라 그렇게 말씀을 해요. 높은 자리에만 있을 것이 아니고 낮아지기도 하고, 그렇다고요 낮아지기만 하면 안 돼요. 또 어떤 때는 높아지기도 해야 돼요. 그래야 교인들의 형편과 사정을 하나님 앞에 아뢰죠. 이 사람들의 형편과 사정을 높여주세요. 하나님 이 사람들도 좀 높여주세요. 그게 가능하다는 거죠.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요 팔방미인이라는 말 하잖아요. 근데 목사는요 조금은 좀 팔방미인처럼 그렇게 돼야 돼요. 아픈 데 가면 아픈 데 어울리고요, 즐거운 데 가면 즐거운 데 어울리고요, 높은 데 가면 높은 데 어울리고요, 낮은 데 가면 낮은 데도 어울리고요. 초상집에도 갔다가 그날 하루만에요 애기 돌집에도 갔다가, 그 다음에는 결혼식장도 갔다가, 그 다음에는 환갑집에도 갔다가 초상집에도 갔다가, 이 뭐 하루에 그냥 여기 갔다 저기 갔다 막 춤을 추는 거예요. 그러면서도요 아니 초상집에 가가지고요 잔치집 기분으로 그렇게 하면 안 되잖아요. 애기 돌집에 갔는데요 그냥 아이고 다 늙은 그런 기분을 가지고 있으면 안 되는 말이에요. 참 그것을 그렇게 모든 것을 거기에 맞추지만 그렇다고 해가지고 가짜로 하는 거 아니에요. 여기에 가짜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진짜 마음에서부터 그렇게 같이 어울리기도 하고 이해도 해주고, 우리 교인들도 그런 마음이 있어야 돼요. 늘 찡그리고만 살지 말고요 즐거운 마음도 있고 또 좋아하는 사람에게는 가서 같이 기뻐하고 축하해주고 즐거워해주고, 그 다음에 어려운 데 가면 같이 울면서 같이 기도해주고, 이런 마음이 오늘 너희들 서로 간에 그렇게 해라는 거죠. 오늘 마지막 구절에 그랬잖아요. 서로 그렇게 해야 된다. 믿음의 가정을 위해서 이런 모든 것들을 서로가 짐을 짊어져주고, 짐이 되지 말고 짐을 져주고 같이 그렇게 도와주어라. 그것을 오늘 여기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도요 실망하지 말라는 거예요. 낙심하지 않고 끝까지, 때가 될 때까지. 그 다음에는 여기에 말씀에 때가 이르면은 그 모든 것의 열매를 거두게 되어진다 이렇게 말씀을 해요. 우리가 열매를 거둔다는 말이 이게 참 귀한 말이잖아요. 오늘은 무슨 열매를 거두었다고요? 2016년도에 첫 열매를 거두는 날, 그런 마음, 그런 기분이요. 그 기분에 좀 빠져 들어가 봅시다. 그 기분이 듭니까? 아이고 뭐 농사를 안 지어봐가지고 모르겠습니다. 모르면 안 되지요. 그 기분을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 기분이 오늘이 그런 기분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날. 그게 맥추 감사죠. 이 맥추라는 말이요, 발음을 잘해야 돼요. 맥추, 추수한다 그 말이에요. 맥 하는 말은요 보리 혹은 밀, 보리맥, 밀맥, 그런 그 보리나 밀이란 말이죠. 그 뭐에 보리나 밀이냐, 그걸 씨를 뿌려가지고 제일 먼저 추수하는 곡식이 그거이거든요. 밀이나 보리란 말이에요. 우리나라에서도 정말로 어렵고 힘들 때에 제일 먼저 추수하는 게 뭐였어요? 보리잖아요. 그 보리란 말이죠. 그 보리였어. 그래서 제일 먼저 추수를 했는데, 유대 나라에서도 그랬어요. 제일 먼저 거두어 드리는 그 추수하는 곡식이 밀, 보리 이런 것들이었어요. 그래서 맥추, 그것을 추수하는, 그리고 첫 열매를 거둔다는 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기분이 좋았을까. 우리도 마찬가지로 첫 열매를 거두는 거, 그거 얼마나 기분 좋은 일인지 몰라요. 첫 열매 거둔 기분 지금 다 잊어버렸죠. 어떤 사람은요 직장에 들어가서 첫 그 뭐이지요? 첫 뭐? 예? 첫 월급, 봉급? 봉급인지 월급인지 하여간 첫 봉투를 딱 들고요 그걸 몽땅쓰리 뭘 했어요? 하나님 앞에 딱 갖다. 하나님 이게 제 첫 열매인데요 아주 그냥 몽땅 다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린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요 첫 월급 받았다고요 그 중에서 세 빳빳한 돈을 챙겨가지고 봉투에 넣어가지고 어디로 가져가요? 엄마, 이거 나 오늘 첫 월급이에요. 받았는데 엄마, 그러고는요. 그 중에 이거 엄마, 그러면서 가져오는 사람도 제가 봤습니다. 얼마나 귀한 일인지 몰라요. 첫 열매라는 것이 뭐 언제는 뭐 월급 안 받습니까? 그런데요, 처음 받을 때 그 기분이 얼마나 좋습니까? 이건 우리에게 그런 마음과 그런 생각으로 하나님 앞에 오늘 이 맥추 감사 주일이 우리에게 그렇게 뜻이 깊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여기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 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뭐 하나님에게는 드린다고 해도 안 드린다고 해도 하나님은 아무 말씀 안 하셔요. 그러나 정말로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 사람이라면요,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밖에 없잖아요. 하나님이 무엇이 부족하고 아쉬워서, 무엇이 부족한 것처럼, 인간의 부족함 있는 것처럼 뭘 하나님께서 뭘 요구를 하시겠느냐. 요구하지 않으셔요. 그러나 우리의 마음에 감사한 마음이 있는지 없는지는 오늘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돌아봐야 돼요. 그러면서 여기 오늘 이렇게 말씀하셔요. 사람이 무엇으로 심든지 그대로 어떻게 한다? 거둔다는 거예요. 그런 감격스러운 감사가 있으면은요, 그 감사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감사할 때는 그 감사를 심은 사람은 하나님께서 더 귀한 감사로 열매를 거두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영국 속담에는 그런 속담이 있다 그러잖아요. 콩 심은 데, 팥 심은 데, 우리나라 속담하고 똑같지요. 똑같아. 그런데요, 어떤 사람은요, 팥을 심어 놓고 뭐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러면은 그게 됩니까 안 됩니까? 절대로 안 되지요. 그런데도 가만히 돌려놓고 생각해 보니까, 아니 그럼 내가 뭘 심었어요? 뭘 심었어요? 팥을 심었어요? 팥을 심은 분 잘한 거예요. 그런데 내 심은 것은 엉뚱하게 싹도 안 날 엉뚱한 것을 심어놓고는요, 거기서 내가 뭐 나오기를 기다린다 하면 내가 어떤 사람? 내가 완전히 내가 나를 속이고 내가 바보 같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뭘 심었느냐?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서는 이렇게 말씀하셔요.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뭘 거둬? 썩어질 것을 거둔다. 그렇게 말씀하셔요. 육체를 위하여 심는다? 아니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었나?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내가 육체를 위해서 심은 것이 더 많나요?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나님을 위하여서 심은 것이 더 많나요? 세상적인 인간적인 것을 생각을 하면서 심은 것이 많나요? 아니면 마음속에 정말로 하나님에 대한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향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위해서 무언가 심은 게 많나요? 뭘 거둘까요? 뭐가 나올 것 같아요? 콩이 나오겠습니까? 같이 다 튀어나올 것 같아. 심은 게 튀어나오지요. 오늘 여기서는 그것을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뭘 거둔다? 영생을 거둔다는 거예요. 육체를 위해 가지고는 아무리 좋은 것 아무리 많이 심어봤자 결국에는 그게 뭐예요? 썩어질 것. 그 이상은 없어요. 또 거두어봤자 기껏 해야 그저 인간 사는 동안에 기껏 그냥 그거밖에 없어요. 거기서 영생을 기대할 수 없어요. 생명을 기대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생명을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요, 뭘 심어야 되겠어요? 성령이 원하시는 것, 성령의 가르침을 따라서 성령이 기뻐하실 만한 일을 자꾸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게 다음에 뭐가 거두어지겠어요? 영생을 거두게 되죠. 오늘 우리가 성찬에 참여합니다. 창세기 14장 말씀해 보면은요, 아브라함이 조카와 함께 살았는데 아브라함이 조금 이렇게 떨어진 장소에서 있었는데요. 조카 롯이 그 이웃에 못된 사람들이 와가지고 조카 롯이 있는 그 동네를 아주 그냥 막 공격을 해가지고 다 잡아가지고 가버렸어. 재산 다 뺏어가지고 가버렸어. 사람도 죽이고 뭐 엉망으로 해놔놓고 가버렸어. 그런데 그 소식이 아브라함에게 들린 거예요. 아브라함이 아이고 큰일 났네. 내 조카 어떡하나. 그렇게 생각을 하고는요. 또 아브라함이 있는 그 지역에서 그 사람들 자기가 친한 사람들을 모집을 해가지고요 가서 그 사람들을 따라붙어가지고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이기고 돌아옵니다. 돌아와가지고요 돌아오니까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전쟁에 나가면 사느냐 죽느냐 그러고 하잖아요. 그러니 얼마나 정말로 몸에 있는 소위 말해 진이 다 빠져버린 거예요. 전쟁 하루 종일 전쟁을 해보세요. 그 사람 얼마나 피곤하고 힘들겠어요. 그래 정말로 지쳐가지고 그래도 이겼어요. 다 뺏어가지고 되찾아가지고 돌아왔는데 오니까 제일 먼저 영접해 준 사람 누구였어요? 살렘 왕 멜기세덱. 그 멜기세덱에 대해서는 히브리서에서는 그가 하나님의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시편에서는 보면 예수님을 두고 예수님 메시아 예수님은 그 멜기세덱의 반열에 서 있는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의 제사장 반열은요 둘밖에 없어요. 누구예요? 위에는 멜기세덱, 그 다음 대를 이은 제사장은 예수님. 이렇게밖에는 제사장이 없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요 뭐 밑에 자식의 그 대를 쭉 이어 내려가는데, 근데 예수님의 대는요 멜기세덱과 예수님밖에 없어요. 그런데 그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신 거예요. 멜기세덱이 아브라함에게 와가지고는 아, 참 전쟁하느라고 너무 피곤하고 어렵고 수고를 많이 했네요. 그래도 이기고 돌아왔으니 하나님 앞에 감사하시오. 그러면서 멜기세덱이 이 아브라함을 참 위로를 했습니다. 그런데 그 위로를 받고 나니까요 사람 마음이라는 게 이상해요. 전쟁에 가가지고 목숨을 걸었는데 정말로 싸우고 돌아와가지고 이기고 돌아오는 것이 얼마나 어렵고 힘이 들었겠어요. 그런데 그 말을 위로하는 그 한마디에 그러면 아브라함의 마음이 편안해지고요 위로를 받아버린 거예요. 위로를 받고 나니까 그 다음에 가만히 생각해보니까 아이고 고마워라 고마운 생각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언뜻 생각에 가가지고 뭘 지금 얻어가지고 왔어요? 전리품을 가져왔잖아요. 전리품을 가지고 왔는데 그 중에서 뒤적뒤적 하다 보면 제일 좋은 것만 쑥쑥 뽑아가지고 한 10분의 1 주면 되겠어요. 이걸 멜기세덱에게 떡 드리는 거예요. 사람이 위로를 받으면요 사람을 위로한다는 것은요 이렇게 귀한 일이에요. 그런데 그 위로가 세상적인 인간적인 위로로만 그쳐버리면요 별 것 아니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제사장 멜기세덱이 그때 이 아브라함에게 불쑥 내민 게 있어요. 뭘 내밀었어요? 떡과 포도주를 내주고 그러면서 전쟁하면서 얼마나 배가 고프고 힘이 들었겠냐 떡을 주면서 포도주를 주면서 위로해 주면서 새 힘을 얻어라 회복해라. 근데 오늘 우리가 성찬을 합니다만 이 성찬의 모형이 성찬이 거기서부터 시작됐어요. 우리는 예수님께서 시작했다 하지만은요 사실 그 원류를 거슬러 올라가 보면요 멜기세덱의 뒤를 이어서 제사장이 되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떡과 포도주로 최후의 만찬 자리에서 성찬을 하도록 하셨지만은 그러나 그 예수님 앞에 벌써 아브라함 때에 믿음의 조상 믿음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가지고 이렇게 위로해 주고 마음을 쓰다듬어 주신 그 멜기세덱은 아마도 예수님의 모형이 아닌가. 예수님이 우리를 위로하시는 것은요 우리가 아브라함처럼 잘했다는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처럼 위로를 받고 우리에게 새 힘을 주고 능력을 새롭게 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성찬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받아 먹을 때에요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도 위로하시는구나. 그래 나는 예수님을 통하여서 내가 이런 귀한 은혜를 받은 사람이야. 내가 아무것도 한 일이 없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나를 위해서 자기를 희생하시면서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자기의 몸을 떡으로 살로 피로 포도주로 대신해서 이렇게 주셨구나. 그것을 오늘 더 깊이 느껴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여기에 오늘 감사하는 마음이 있어야 한다는 것이요. 성찬을 받으면서요 그 감사라는 것이 정말로 진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정말로 진한 감사가 나와야 돼요. 아브라함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었겠습니다만은 그러나 이 멜기세덱의 위로를 통해 가지고 참 감사하고 힘을 얻고 마음의 위안을 받는 것처럼 오늘 우리가 성찬을 받을 때에 예수님은 우리를 그렇게 위로하시고 새 힘을 주시고 격려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은요 이제도 우리가 보았습니다마는 심은 대로 거둔다 그랬잖아요. 심은 대로 거둔다. 근데 우리가 아이고 목사님 이건 내가 농사지어가지고 내가 일해가지고 내가 직장생활을 내가 거두었잖아요. 우리는 그것까지 생각을 해요. 그거는 거두고 나면은 그 다음에 내가 노력해서 거두었다고 생각을 하고 별로 감사가 깊지를 못해. 그런데 정말로 그럴까요? 감사가 더 깊어지는 오늘이 되어지길 바랍니다. 깊게 감사가 더 깊은 감사가 있으면은요 하나님의 우물에서 하나님의 더 큰 감사를 길어낼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람 나라에 지체는 높으시지만은요 문둥병에 걸려버린 사람이 있었어요. 그 이름이 누구지요? 예? 누구요? 남한 장군이 그러네요. 맞네. 남한 장군이지요. 그 아람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었죠. 그런데 문둥병에 걸려버린 거예요. 근데 그 아람 나라 사람들이 참 못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자기 힘만 믿고 군대가 나가가지고요 이스라엘 나라에 가가지고 그냥 막 쓸어버렸어요. 그러는 거기서 재산도 뺏어가고 사람도 해치고 그렇게 하면서 잡아가기도 하고. 그런데 한 번은 그렇게 가가지고 잡아가지고 왔는데 아이고 세상에 아직까지 어린 소녀를요 처녀도 아니고 아마 어린 소녀인 거예요. 어린 소녀를 잡아가지고 온 거예요. 근데 이 아이가 이스라엘 백성이니까 얼마나 교육을 잘 받았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도 알고 교육도 잘 받고 행실도 참 이렇게 나쁘지가 않고 이런 아이를 잡아가지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거 잡아가지고 오기는 왔지만은 이거 그래도 이 애가 가만 두고 보니까 쓸만한 애겠다. 그래서는 그 아이를 자기 아내의 시녀로 줘버린 거예요. 몸종으로 줘버린 거예요. 근데 참 그 어떻게 생각을 하면은요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그런 꼴을 당했으니까 참 땅을 치고 한탄해야 할 입장 아닙니까? 그런데도요 참 이상한 것은요 이 아이가 그런 어려움에 있으면서 실망하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서 늘 감사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이렇게 사는 거지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무슨 이야기 끝에 아이고 우리 주인이 누구요? 남한 장군. 저 이스라엘에는 우리나라의 선지자 앞에 있었으면 참 좋았을 텐데. 야 너 그건 뭔 말이야? 예 우리나라의 이스라엘 나라 우리나라의 선지자는 문둥병도 고치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귀가 번쩍이요. 이게 무슨 소리야? 옳더니 잘됐다. 그 이야기를 이 나만이 자기 임금에게 하니까요. 임금이 그래 내 편지 쓸 텐데. 임금이 쓰는 편지를 보고 뭐라 그러지요? 임금이 이쪽 나라 임금이 편지를 써가지고 저쪽 나라에 보내는 거. 그 뭐예요? 에? 국서. 임금이 쓰는 편지 국서잖아요. 국서를 써가지고 거기에다 옥새 임금의 도장을 팍 찍어가지고 이거 가지고 이스라엘 나라 가. 고쳐가지고 오셔. 그런데 이스라엘 나라에 와가지고 국서를 임금에게 떡 내미니까 임금이 그냥 기겁을 하는 거예요. 큰일 났다는 거예요. 왜? 아니 우리가 무슨 이런 고치는 능력이 있냐고, 내가 뭐 하나님이냐 말이야. 나한테 이 나만 자기 나라의 국방부 장관이지만은 너 여기 와 병 고쳐 보내라 하니까 이거 뭐 큰일 났단 말이야. 그리고 임금이요 너무 당황스럽고 신하들이 전부 하는 말이야. 임금님, 왕이시여, 이거는 병 고쳐 보내달라는, 병을 고쳐달라는 뜻이 아니고 요렇게 트집 잡아가지고 그것도 안 해주느냐 하고 트집을 잡아가지고 우리나라를 지금 치고 들어올렸고 요거 계략입니다. 그래 맞아, 내가 생각해도 그런 것 같아. 큰일 났다. 그래서 우왕좌왕 막 그냥 당황하고 있을 때, 예, 이 소식이 누구에게 가서요? 엘리 뭐? 누구한테 갔지요? 엘리사에게 그 소식이 갔죠? 그렇게 엘리사가 왕이시여, 그 뭐 그걸 가지고 걱정합니까? 그 사람 나한테 보내시오. 아이고, 큰일 날 뻔했는데, 알았다. 이 나아만을 엘리사에게 보냈습니다. 엘리사에게 보냈더니 엘리사가 어떻게 하지요? 아니, 성경에 나오잖아요. 어떻게 합니까? 자기 집에 엘리사가 왔는데, 엘리사 집에 왔는데, 대문도, 문도 안 열어주고요. 저 밖에 있는 사람에게 사환을 자기 비서를 통해가지고 가가지고 이야기해 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요단강 가가지고 일곱 번 목욕해라. 씻으라는 거예요. 좋은 말로 씻으라 했지만 가가지고 목욕해라. 그러니까 그때 나만이 어떻게 됩니까? 노발대발. 왜? 자기 생각에는 이럴 것 같아. 이렇게라도 할 줄로 생각을 했는데, 세상에 말이야, 내가 왔는데 문도 안 열어주고 내다보지도 않고 뭐 그 안에서 말로만 이렇게 하라고. 기분이 나쁘단 말이야. 우리가요 가끔은요 내 생각하고 틀리면은 기분이 어때요? 기분 나빠지는 거. 내가 생각했던 계획하고 뭐 아닌 것 같으면은요 그때부터는 셀쪽해지는 거예요. 빼딱해지는 거예요. 꼬부라지는 거예요. 우리 절대 그래 하지 맙시다. 그런 거 하지 마세요. 그런데요 결국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가서 일곱 번 목욕을 하니까 문둥병이 나아서 돌아가잖아. 한편 생각해 보면요 그게 어디에서부터 출발한 겁니까? 제일 처음에 출발점이 어디요? 잡혀온 소녀. 그 소녀가 얼마나 기가 막힌, 나 세상에 내 이렇게 이거 내 평생에 내가 이거 어떻게 살까, 내 아빠 엄마에게서 나를 이렇게 잡아와가지고 이렇게 몸종으로 나를 부려먹으면서 내가 여기 있으면 이게 뭐. 이스라엘 백성, 하나님의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보호하지도 아니하시고 이렇게 했어. 한편 생각해보면요 정말로 땅을 칠 일이잖아요. 땅을 치고 통곡을 해야 할 일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의 계획이나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요 그럴 때도 원망이 나오. 그 다음에는요 이스라엘 임금도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을 섬기는 왕이라 하면서도요 하나님의 생각이나 하나님의 능력을 믿지 아니하고, 아이고 이거 어떻게 하면 좋겠느냐고 당황하는 그뿐만 아니라 저 나만도, 아람 사람이야 본래부터도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없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쨌든 간에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요. 자기 뜻하고 자기 생각하고 안 맞으면 팩 돌아서고요 화를 내고요 이따위로 하고 뭐 이럴 수가 있느냐 뭐 그런단 말이야. 그런데 그런 모든 일들이 있지만은 그런 모든 일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작은 생각을 해보면 그런 모든 속에도 하나님의 섭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은혜가 있나요 없나요? 있잖아요. 그 속에 있단 말이에요. 내 뜻대로 되지 않는다고 감사하지 않겠다? 그 바보 같은 생각이에요. 내가 하지 않았지만은요, 나는 생각도 하지 않았지만은요, 내 계획대로도 안 되고 내 생각대로도 아니지만은요, 오늘 우리 마음속에 늘 감사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 놀랍게 역사하시고요 감사하는 속에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질 줄로 믿습니다. 그 성경에는 없지요. 성경에는 없는데 남한 장군이 다 고쳐가지고 이제 멀쩡한 몸이 되어가지고 자기 본국으로 갔어요. 그러면은 자기에게 제일 먼저 말해줬던 그 친구가 누구지요? 자기가 가가지고 몹쓸 짓을 해서 남의 나라에 이스라엘 나라를 쳐들어가가지고 그 어린 소녀를 붙잡아다가 평생의 신세를 망쳐놓은 종으로 끌고 갔으니까 신세를 망쳤잖아요. 근데 그 아이에게 돌아간 나만이 어떻게 했을까요? 그 뭐 성경이 없기 때문에 모르겠어요. 이렇게 했는지 저렇게 했는지 그 내용 없어요. 없지만은 정말로 우리가 인간적으로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고 나만이 정말로 고맙게 생각하고 감사하고 돌아갔으면요, 그 어떻게 했을까요? 가가지고는 몰라, 내 생각에는 그래, 아이한테 가가지고 아이고 얘야 미안했다, 잘못했다, 그러고는 부모님에게 내가 다시 가자 하든지 아니면 거기에서 무슨 좋은 길을 열어주든지 어떻게 했든지, 나 같으면 내 딸 삼았겠다. 내가 고쳤잖아요. 그러니까 몰라, 그 결과는 어떻게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성경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여러 가지로 추측해보건대 이런 좋은 일을 이루어 갔단 말이에요. 이 좋은 일이 이루어졌을 때에 거기에 보답하는 마음이 없겠는가. 내 계획이나 내 생각대로 되지 않았다고 해가지고 하나님의 역사가 없다고 생각하면 그건 바보잖아요. 내 뜻대로 되지 않았어요. 내가 하지도 않았어요. 내 생각도 없었어요. 그렇지만은요, 일이 언젠가 이 일이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이것이 이렇게 좋은 일로 바뀌어질 것은 아무도 몰라. 감사하는 사람만이 결과를 예측하고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이런 아름다운 일들이 있어지기를 바랍니다. 그 뭐 나하고 상관없다고 감사하지 않고요, 내게 이런 어려움이 왔다고 투덜거리지 말란다. 오히려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그래, 이것이 비록 지금은 이렇게 어려운 일이지만은 이걸 어떻게 하면 좋은 일로 바꾸어 놓을 수 있을까?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되는 일로 바뀌어질 수가 있을까?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며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하면 이루어질 수 있을까? 그것을 생각하면서 어떤 일들을 이루어가는 사람은 오늘 여기 말씀에서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아닐까요?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가 바로 이런 사람이란 말이죠. 비록 자기가 남의 나라에 끌려가서 정말로 땅을 치고 통탄하고 한이 맺힌 이런 일이지만은요, 그런데 그 가운데서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하나님 저 불쌍한 사람, 저 병든 사람, 아이고 나 같으면요, 아이고 우리 같으면 그게 나오겠어요? 저주가 튀어나오지. 그런데도 이 아이는요, 하나님의 백성, 그것을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우리 주인이 저 문둥병에 걸려 얼마나 어려운데, 사실은 자기 신세가 더 어려운데,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런 귀한 마음을 가지고 마음을 넓게 열고 그를 위해서 귀한 말을 주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마도 그 아이의 장래도 더 놀라운 일로 바꾸어 주시었을 줄로 믿습니다. 노예로 팔아먹었다고 한탄하지 마십시오. 형들이 나를 팔아먹은 거 아닙니다. 누구 이야기요? 그게 누구 이야기지요? 요셉이. 그렇죠? 요셉. 신앙의 사람은 자기의 신세 한탄을 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어디에 가 있든지 그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려고 하는 사람이에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서는 그를 종리에 갖다가 올려놓아버리잖아요. 그보다 더한 일도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맥주 감사 주일에, 아이고 뭐 내가 심지도 않았는데 내가 무엇을 거둘 수 있을까? 이제부터는요, 다시 내가 무엇을 심을지를 생각하십시다. 그리고는요, 정말로 성령으로 심는 일들이 우리에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성령으로 심은 것을 열매로 거두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